흘러가는 저 세월은 강물 따라 흘러 흘러가지만 젊은 날의 내 청춘은 어디로 흘러 흘러서 가나. 흘러가는 저 구름도 흐르다 서로 또 만나는데 만나야 할 내 사랑은 어디서 날 기다리고 있나.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대를 단 한 번만이라도 그대를 사랑하게 하여 주. 오,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대를 단 한 번만이라도 그대를 사랑하게 하여 주. 날아가는 저 제비는 봄이 오면 다시 돌아오지만 젊은 날에 내 청춘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겠지.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대와 나의 젊은 날인데 우린 언제나 만나 영원한 앞날을 맹세하나.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대를 단 한 번만이라도 그대를 사랑하게 하여.